제4과 공항 안내소. Lección cuarta. Información en el aeropuerto.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Pase usted. ¿En qué puedo servirle? 호텔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호텔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Quisiera reservar una habitación en un hotel. 어떤 호텔을 원하십니까? 어떤 호텔을 원하십니까? ¿Qué tipo de hotel desea usted? 시내에 있는 조용한 호텔을 원합니다. 시내에 있는 조용한 호텔을 원합니다. Deseo un hotel tranquilo en el centro de la ciudad. 서울 호텔이 어떻습니까? 서울 호텔이 어떻습니까? ¿Qué le parece el hotel Seúl? 교통이 편리하고 요금도 쌉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요금도 쌉니다. El tráfico es conveniente y el precio es barato. 네, 예약해 주십시오. 그곳에 어떻게 갑니까? 네, 예약해 주십시오. 그곳에 어떻게 갑니까? Por favor, resérvemelo. ¿Cómo puedo ir allá? 택시나 버스를 타십시오. 택시나 버스를 타십시오. Vaya en taxi o autobús. 택시는 어디서 탑니까? ¿En dónde puedo tomar un taxi? 버스는 어디서 탑니까? ¿En dónde puedo tomar un autobús? 공항 밖에 택시 정류장이 있습니다. Hay una parada de taxi fuera del aeropuerto. 공항 밖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Hay una parada de autobús fuera del aeropuerto.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Gracias. Hasta aquí han escuchado la lección cuarta. A continuación escucharemos las palabras principales. 안내. Información. 도와주다. Ayudar. 예약. Reservación. 원하다. Desear. O querer. 시내. Centro de la ciudad. 조용하다. Tranquilo. 교통. Tráfico. 편리하다. Conveniente. 요금. Precio. 싸다. Barato. 타다. Tomar. 공항. Aeropuerto. 밖에. Fuera. 정류장. Parada de taxi.